마음을 걸겠지.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.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오겠지. 시간은 잡고 가는데 집에는 나와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.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. 한 번쯤 돌아서겠지.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. 겁먹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겠지. 시간은 잡고 가는데 집에는 다 왔을 텐데 조금만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Show you.